인정하기 싫어 아직도 그리워 How could I forget 약속했는데 인정하기 싫어 이해하기 힘들어 How could I forget The day you lied to me 어디 가지 말고 곁에 있어줘 말해봤자 이미 너무 늦었어 꿈에서도 그려왔던 너 어느새 변해버렸지 뭐 혹시 몰라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 뭐해 저번에도 그랬어 내가 볼 땐 이미 글렀어 무너지게 한 건 너였어 yeah. 솔직히 말할게 포기하고픈데 I don't know I can't give up on you 좀 더 기다릴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인정하기 싫어 아직도 그리워 How could I forget 약속했는데 인정하기 싫어 이해하기 힘들어 How could I forget the day you lied to me 인정하기 싫어 아직도 그리워 How could I forget 약속했는데 인정하기 싫어 이해하기 힘들어 How could I forget the day you lied to me 아직도 그리워 How could I forget 인정하기 싫어 이해하기 힘들어 I might as well forget